Sistar and DJ, brand new and starch. Let's go. 은근 슬쩍내 어깨에 올라온 네 손에 나는 너무 놀라. Thought it was a green light. 미안해. Sorry. 뻔한 남자로 보지만 약간의 계산착오가 있었나봐. 정말 나 생각보다 보수적인 타입. Yeah. 자꾸 내 손이 가는 곳에 네가 있잖아. 어정쩡한 자세 좀 봐 몸이 닿을까봐. 들어간 곳과 나온 곳 차이가 너무 크니 난 짐작이 양가. It's so hard, mama. It's so hard. So 직구 아닌 curve. 명심할게 내 이름 석자 걸고. I swear. 우리 사이가 어디쯤에 와 있다는 것쯤은 나라 실수하긴 싫어 결코. Never ever. 그러니까 다시 보여줘 환한 미소. Please. 내가 잘못 다 인정할게 내 말 믿고. Uh-huh. 천천히 걸어가기로 봐 잠을로 남아도 며칠은 쉽지 않겠지만 이 손. 그런 나쁜 손에 어림없지 내가. 조심 더 꼭 애지중지대 해줘. So, you telling me to take it slow.